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수리아 언론들이 특집했습니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찬양했습니다. 산하통신, 신문들인 티슈린, 알바하스, 알사우라와 주앙 라디오 방송도 탁월한 사상이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시고 세기를 이어 만민의 심장 속에 용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칭송했습니다.